감사드리는 하이가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을 통하여 주님께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 할렐루야 오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예수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실 때 이제 우리가 서로 올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brother, thank you sister.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큰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들과 정말 이 반가운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추석 명절을 또 지났지만 미국은 또 이번 주간이 추석 같은 날이죠. 추수감사절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인 우리 다니엘 또 모니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You are our family. 예. 정말 우리 가족으로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매주 보고 싶은데 좀 그게 좀 상황이 그렇지는 않네요. 이제 그래도 너무 반갑고 정말 I'm very happy to meet you.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건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되어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2016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만나게 하시는 시간이었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고 쓰러지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멈추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건강한 교회가 이 완전한 복음을 온 누리에게 전할 때에 말씀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낙은해된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그저 머물러 있어서 마치 고인물이 썩게 되는 것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이 소망이 흘러 넘쳐 흘러가서 저 북녘 땅을 지나 이 아시아의 온 땅을 지나 저 이슬람의 세계를 넘어서 저 머나먼 지구 반대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오늘 이 시간 감사함의 큰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겠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내 앞에 나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서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감사를 되돌아보며 그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잊게 하셨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와, 정말 풍성한 것이 많습니다. 수박이 엄청 커요. 예. Big pumpkin도 있고요. 따오셔야 될 겁니다. 야, 빵도 직접 다 만들었고요. My wife, yesterday she baked cookie and some bread. 아, 그리고 우리 시스터, 저 우리 으뜸셀들께서는 콩나물 기르셨고요, 이제 배추, 그리고 저기 뭐 무, 사과, 바나나는 누가 기르셨습니까? 바나나. 저요. 바나나도 길렀네요. 네. 야, 떡도 길렀네요, 떡도. 아, 예. 펩시는 또 누가 길렀죠, 펩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Every day we give thanks unto God.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특별히 이 날을 정하신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가 좋은 날이지만 여러분에게 기념일로 뭐 생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흩어졌던 가족은 또 함께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Proverbs chapter 1 verse 27 to 33. 잠언 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God said, I will not answer. You will not find me. 내가 너에게 대답하지 않고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말합니다. When we are the trouble, then God said, I will not answer. You will not find me.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아무리 나에게 기도하고 구해도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 그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내가 두드려도 그분을 만날 수 없었던 그날. 'Did you have the day like this?' 여러분 이런 날 있으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because 이것은 you hated knowledge and didn't choose the fear of the Lord. 바로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you would have none of my counsel and despises my every rebuke.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긴 탓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내가 아무리 주님을 간구하여 찾아도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을 때 when the day God do not answer, when the day we cannot find Him, that day we have to find the reason, the why.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But God said, this is because of you. This is because you do not love me. 오늘 성경은 그런 날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그 어리석은 꾀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결국 실패하고 말 그 얄팍한 꾀에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러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살 것이다. 아멘. But whosoever listen to me will dwell safely and will be secure without fear of evil. 오직 나의 말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안심하며 결코 그 어떤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 man stand in the storm. Refugee from the storm. 한 남자가 거대한 폭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기 몸집보다 수백 배 더 큰 그 파도 가운데 그가 있지만 그는 지금 안식처, 보호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거대한 파도가 그에게 밀려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are you?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We must come into the refuge. 우리가 반드시 이 안식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We must come into the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또 우리 모니카 선교사님 위해서 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분 다니엘과 모니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Brother Daniel and Sister Monica, I know some problem in your the missionary life in Korea. So we pray every time you are in the refuge of God. We know nobody protect us, but we know God will do. 그 어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음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압니다. Amen. I also remember 4 years ago, Sister Loena family come to here. 4년 전에 우리가 로에나 장인 가족이 한국에 왔을 때 Nobody help and protect with you, we know. But God never, never leave you in every moment, in every second.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음을 알지만 주님께서는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안식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We need to come into the refu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스스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Rejoice always.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 안에 가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왜 우리 삶에 사고와 사건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Always I want to choose, I want to hold, rejoice in Jesus. 항상 저는 선택하기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을 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Yes, I know. Many times you also get trouble, problems, and some disease, some bad situations. But we have to hold. Rejoice. Always.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끊이지 않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Because this is the will of God, so we just obey His will.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우리는 그저 순종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What is your thanks? 우리가 지난주에 소풍을 갔다 왔는데요. Last week we have autumn picnic.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을 소풍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물들인 풍경을 보는 아멘. 또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특별한 감사가 있는데 우리 혜진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Daniel, one year ago, the first week of November, the sister Kwon Hye-jin, she got a big accident, car accident. So unconsciousness, maybe over 15 days? 19. Yeah. So doctor said the bad report, maybe cannot live or not. So that time we prayed for her. 그 뭐죠? 그 응급실, 조환자실, PCR 맞아요? 아, emergency room. So we pray for her in front of emergency room. We cannot allow it into the But we pray for her. You know, that time... intensive but care unit. You know, her brain, the heart side is the, it get damaged like that. But that day, Sister Lorena received the vision from God. So, and the second time, maybe this several months, she wake up. So, second time when I visit her, she just moved a little. That day I prayed for her, but she said, last week she said, the time she can move a little, but still unconsciousness. But when I pray for her, that she just wake up. So, I thank God. God saved her at that time. So today we can see her. It's a miracle. Today, 우리가 혜진이가 딱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11월 그때 초연도 아마 사고가 나서 우리가 중환자실 앞에 가서 오준이 보고 중환자실 위치가 어딘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그 문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만 보고 기도하기에는 이 마음이 내가 너무 갈급해서 토요일 날인가 아마 그 아침에 새벽같이 그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순 없지만 그냥 그 병원 복도에서 벽을 붙잡고 사모랑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혜진이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고 아마 몇 달인가 아마 지났던 것 같은데 혜진이가 이제 깨어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혜진이를 보러 갔을 때 혜진이가 이렇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혜진이가 움직이니까 이제 의식도 다 돌아오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혜진이와 같이 공방수에 했던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했어도 본인이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처음 기억나는 게 사고 나기 전 기억이 있고 그때 제가 혜진이와 같이 와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혜진이 손을 잡아서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가서 혜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딱 의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의식도 돌아오고 다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혜진이가 그때 말하기를 사고 나기 전 기억이 있고 그 사이는 기억이 전혀 없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가 딱 이제 생각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혜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얼마나 그 아이를 도우셨고 회복시켜 주셨는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혜진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을 때에 그 아이의 삶을 통한 아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심을 깨닫습니다. I believe when God saved her, He had special purpose through His life. Before, she did not attend church, but today, she became Christian. And not just today, in the future, I believe she will be a great Christian. Yeah. 그전에는 그가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의 혜진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더욱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Thank you, Jesus.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예. 올해의 나의 감사 세 가지 결혼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올해서 제일 감사한 거는 우리 혜진이를 위해서. 네. 우리 모두가 보지는 못한 혜진이었지만 정말 그 생각만 진짜 눈물이 나요. 나의 눈물로 기도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혜진이를 이 자리에서 만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제일 어떤 중에 감사 중에 제일 어떤인 것으로 알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탈북민을 붙여주셔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올해 건강과 제 직장을 새로운 직장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감사를. 그렇죠. 나도 정말. 우리가 홍주성 씨, we have one North Korean in our church, but today he cannot attend. 우리가 홍주성 씨가 있는데 겉모습은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면 다 알아듣지만 탈북민들은 상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쓴뿌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도 금방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갓난 아이 양육하듯이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끌고 오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될 것입니다. 홍유정 씨도 그 남편 김성일 씨가 우리 교회 가족이 되긴 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탈북인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또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들 안에 그 쓴뿌리와 이 정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인내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 드리고 싶은 또 감사는 우리 또 상민이가 제대한 이후에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사실 상민이는 처음 본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전에도 만났고 좋은 시간들을 가져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빠지도록 기타도 치고 같이 기타 치고 촬영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상민이는 곧 호주로 가려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또 호주에 있는 또 우리 연합무슨절 또 현지인교회 한국사람들교회 말고요 잘 소개시켜줘서 잘 정착하고 또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정말 그 믿음 안에 멋지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멘. 어디 또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양철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리코를 또 만났었지요. 아멘. 정말 그 아이는 부모가 이렇게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정말 우리도 그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잠잘 수 있도록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해주신 것만도 정말 큰 사랑이죠. 아멘. 그러나 정말 누군가가 그에게 부모처럼 늘 붙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We also have the young boy, the Filipino boy, but he returns to the Philippines. He stayed with the 3 months in Changwon, the named Jericho. Because nobody helped him, even though his parents, he lived alone. So Brother Liang, the sister Lorena's wife and husband, he cared him in Philippines. I think God blessed our church. Through our church, we can meet so very important persons. Brother Jericho, and Sister Hong Yu-jung from North Korea, and Kwon Hae-jin and Sang-min. I think God blessed our church.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또 모니카를 만난다는 것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거든요. You know, we are very waiting for you and we are very praying for you. Yes.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말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승혜, 또 미혜, 또 지혜, 또 오준이, 우리 김미영 세리더님, 또 조성민 세리더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주원식 부형님, 또 이람철 부형님, 또 으뜸 세리더님, 또 양서수 부형님, 또 주병님 최근에 잠깐 위기와 고난을 겪으셨지만 또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제는 또 우리 찬양팀 예배할 때 와주셔서 코치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이 박자가 맞고요. 이게 끝이 다 맞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내가 이 감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분 계십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testimony? 우리 오준이가 막 밝게 웃고 있는데 지금 아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제가요. 예. 올해 우리 대서트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옆에 82세고 90세 그 할머니, 정말 그녀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대하고 요번에 틀리게 아주 그 영혼이 불쌍한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배기지 못하겠는 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치며 배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통이 또 선교회를 그 이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서 같이 기도하고 그 전에는 북한이 그냥 북한 막연하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카타콤을 받아 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김미영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전도 폭발도 다 이렇게 배우러 가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I remember last November the church was shaken. Really, I feel for that. But five members of the church got out and done and. Remember, Pastor, I told you that no problem, God will replace. So I can see now. And also, I remember before during the time that Sister Hee-jin accident that Sister Grace stayed here at church for whole night to pray, and it was alone. And at that time, I really believe that God answered the prayer, and I was worried because. It was so cold, and the time winter also. So, I back all the glory and honor to God. And just even I remember that time November also that I had a lot of discouragement in my life as a Christian life, and I keep on praying to God, and I survived. The church survived, and we are now. Thanks God. 아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I don't know if Sister Grace can interpret. My mom called me and she said My brother's girlfriend, they have been together a long time. She is not in church, and she is like an atheist. His girlfriend. 그 About 1 year ago my brother started going back to church. 남동생은 1년 전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And the other day she told my brother that she had an empty place in her heart. And that she wanted to go to church with him. 그 여자친구도 떠났는데 그랬던 그 자기 마음에 너무 공허함 때문에 힘들 수 없다고 다시 교회로 오셨다고. So I want to thank God. Wow. Also, my sister, she has a brown spot right here on her head. And she went to the doctor and they said it looks like cancer, but they said we will wait for the test. And she went back just this week and the doctor said it was going away and it looks fine. And wow. 나서 다시 갔더니 암이 사라지고 예, 그 암이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때도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멘. 네. Daniel, could you pray for us? 우리 다니엘 성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ord, we thank you for this day. We thank you for this past year that you have blessed us. We thank you, Lord, for the way that you have reached down and touched each and every heart, each and every life here that is represented, Lord. We know that you have moved in each of our lives, Lord, and we give you the praise, we give you the glory for it, Lord. We ask you this day to strengthen us, Lord, so that we can continue to praise you, to lift you up, Lord, because we know that others know of you by the word of our testimony, Lord. We ask you to strengthen us so we can testify your greatness to others. We give you the praise and the glory. In Jesus' name we ask. Amen. Amen. 제가 광고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삿포로에 있는 우리 일본 우리 연합오순절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미리 계획된 일이 아니었었는데 일본의 삿포로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생겨게 되었고 거기 한 분이 한국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국어로 된 여러 가지 우리 교단 책들을 좀 건네주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를 제가 이제 내일부터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경비를 전액 대주셔서 제가 이스라엘 가게 되는 일정이 하나 잡히게 됐습니다.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원래는 2월 달이었었는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는 제가 이스라엘과 그 로마 그쪽 지역을 다녀오게 되고 12월 11일 이 주일이 있는데요. 이날은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이번 11월은 우리 은혜 센터님이시죠. 말씀이. 그리고 12월은 아마 바로 임박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롤란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I heard report from the Pastor David Don in Japan. He said last October last week, 3 weeks ago in Sapporo, they started UPC Church in Sapporo. But one wife is Korean. So from tomorrow and 2/23, I will visit in Sapporo. We bring some Korean books. Yeah, the translated Korean version book. More One God, but New Birth, and many Korean books. So yeah. So they required, we need Korean books in here at Sapporo Church. So I will have 2 days, tonight 3 day trip in Sapporo. And one elder pastor is supporting me, so I will have the trip in Israel. Yeah. Yeah.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니는 못 가더라고. 남편은 보내줄 것이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남편이 남편이 그 한번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뭐래 그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so December 7th to 60th. I will visit Israel. Okay, I will buy some gift for Daniel. Okay, I will buy. Okay, 그래서 여러분 꼭 작은 선물이지만 꼭 이게 원래 내년으로 계획됐던 것이 갑자기 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사포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원체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 교회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사포로 지역에 정말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을 통해서 또 좋은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포로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는 그 코타키나발루 맞죠? 거기에 우리 송정숙 사모님 계시는 또 우리 열아홉 순절 교회가 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또 말레이시아 선교도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아멘. 또 we also connected one UPC church in Malaysia located in Kota Kinabalu. I heard very nice place. So we will have vision trip. But the people, they get all hungry there. Oh. I didn't get all, yes, cut by the there, and then what I have died there. 아. 네. 거기 바다 혹시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바다가. 내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네. 인도네시아 발리섬 갔잖아요.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전부 모래빛이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그게 싱가포르 바로 이때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갔는데 거기도 완전 모래빛으로 배상이 잘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면 눈이 못 쳐다볼 정도로 막 광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해변가 끝이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긴장하고 우리 꼭 가야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말레이시아 사포로 갑시다.